깨진 볼륨 좋아. 목 나갈 때까지 다 같이 놀아. 꺼나갈 때고 내릴 관통한 짜릿한이 소리에요. 차원이 달라진 느낌. 새로운 루트와 방식들 루트를 this trigger gonna heat up like a burner 핫한 것만 골라 우리끼리 놀아 분위긴 점점 달아올라 팽팽해진 열기 좋아 이번 설 때까지 신나게 놀아 현관을 타고 난이 관통한 짜릿한 이 소리 너에게 주고픈 느낌 화려한 비트와 몸짓도 지릿한 완전히 미친 기분 이 소름 진짜 죽일 거야 Oh my, oh my